쪽도밤 Good girl 인형이 되려 I'm 속이 텅 빈 풍선 같은 war Sometime load up 불어 make you pop 달리 준비되니 where my girls So where my girls at where my boys at 급히 풀어 함께 김만산 남정화 who's next 새 시대의 crazy girls 내가 뭘 뜨겁네 몰라 이제 기획 따윈형 That's my girl 새꽃처럼 장마 속을 run That's my girl 딱 오늘만은 going dumb That's my girl 우린 그냥 do it cause it's fun That's my girl That's my girl That's my girl girl That's my girl 내 입으로 문제 같은 건 That's my girl 방귀로 흘려친 것 따윈 cop That's my girl Just go and get it That's my girl That's my girl That's my girl That's my girl girl That's my girl, girl. That's my girl. That's my girl. That's my girl, girl. That's my girl. That's my girl. That's my girl. That's my girl. That's my girl. 구속하니 남 시선이. That's my girl. 재수 없는 포머길. That's my girl. 늦었거나 하니 미르니 축격하니 너의 귀차니즘이. Just boy on fire, doing na na na. 미친 척 이런 노래 불러 라 라 라. 너도 올라 타 이 롤러코스터 레이스. When my girls at, when my boys at, 커피 풀어 함께. Are you 또 이 혈이 who's next? 새 시대의 crazy girls, 내가 뭘 뜨겁네. 몰라 이제 cafe 따윈 영. That's my girl. 새 것처럼 정말 속으로 run. That's my girl. 딱 오늘만은 going dumb. That's my girl. 우린 그냥 do it cause it's fun. That's my girl. That's my girl. That's my girl, girl. My girl, girl. That's my girl, girl.